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 해외위원장 회의가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 북남 해외위원장 회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어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동일된 조국을 일도세우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 공동 행사들과 다양한 연대 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 보도문이 발표됐습니다. 1.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며 중단된 각계각층의 접촉과 내왕, 연대연합을 추동하기 위해 올해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해서 조국해방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해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2.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8.15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여성단체들의 문화 및 상봉모임, 농민통일행사, 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 활동,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등 북가남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와 통일회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제1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4.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북남 해외 통일운동연대 조직으로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굴함없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적인 연대와 조직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보도문은 이와 같이 발표됐습니다.